Okay. Go. Shit. Oh, 너와 난 따라질 수 없어. 뚜루뚜뚜, you and I. 나 항상 너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어. Okay. 나 많이 지쳤어. 또 많이 힘들어. 한숨 한번 쉬기 힘든 날이야. 넌 오늘 어땠어? 오늘 모습 기분 좋아 보여. 보기 좋아. 내게 들려줄래? You and I. Oh, 나와 난 떨어질 수 없어. 뚜룩뚝뚝. You and I. 나 항상 너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어. Anything, 자랑거리든 무슨 얘기든 내기 좀 해줘. 항상 나만 말했잖아. 거창할 거 없어. 소소한 어디 거기 맛집 혹이나 그런 것도 좋아. 그런 게 특별하잖아. 헤어졌어. 나 잘렸어. 눈물 참느라 지쳤잖아. 그냥 얘기라도 좀 해봐. 내 어깨 위 그 무거운 나와 내가 들어줄게. You and I. Oh, 나와 난 떨어질 수 없어. 뚜룩뚜룩. You and I. 나 항상 너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어.